도대체 난 why 매일 밤 천장한 바람보다가 아야 너 때문에 애만 태우는지 그렇게 알아달라고 눈치를 좁아도 전혀 알지 못하는데 넌 왜 그걸 몰라 난 정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고민해봐도 안돼 너 때문에 시선이 딴 데 못 가 네 맘을 알아보라고 말을 꺼내봐도 농담처럼 넘기는데 너 왜 그걸 몰라 난 너만 보고 있는 걸 장난 아닌데 Why don't you feel